말 안 듣는 동생, 10원짜리 동전, 부끄러웠던 추억. 없으면 아쉽고 있을 때는 귀찮은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여학생들의 군살. 너무 있어도 보기 흉하고 너무 없어도 보기 흉하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살 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법도 가지가지고요. 자몽 다이어트니 사과 다이어트니 뭐 원적외선 사우나도 있고 살 빼는 약, 수지침 이런 것들 모두 살 빼는 방법들인데요. 부작용 또한 무시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새벽에 보리차만 계속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데 뭐 돈 들여서 무리한 살 빼기 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으세요?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ain't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정말 너무너무 날씬한 여자 배우 샤론 스톤이 주연한 영화죠. 영화 슬리버 중에서 UB40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들으셨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전경준 씨 잘 들으셨죠? 이분 외에도 하이텔로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정민희 씨, 윤우진 씨, 또 오늘 방위 입대하시는 남정우 씨, 한 달 뒤에 다시 FM 영화음악에 찾아오시겠다고요.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또 18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끝내고 사회 진출 직전에 계시는 백현섭 씨, 김정훈 씨, 그리고 샤론스톤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김태규 씨, 잘 들으셨죠? 그런데 샤론스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영화 보면 조금 실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보니까 좀 그렇고요. 자, 다음 곡도요.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이텔로 임재한 씨, 경기도 성남의 영진 씨, 이재원 씨, 홍기현 씨, 남정우 씨 역시 신청해 주셨고요. 명동진 씨, 김완수 씨, 조정은 씨. 또 엽서로는 강원도 평창에서 순옥 씨, 서울 도봉구 미하동에서 박은옥 학생, 강원도 강릉교 2동에서 송용진 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동에서 이명아 씨, 강원도 강릉 옥천동에서 영빈 씨. 자, 어느 곡이냐고요? 영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입니다.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영화 Excellent Adventure 중에서 가장 조용한 곡에 드는 곡이죠. I Can Break Away, Big Pig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빌과 테드는 슈퍼락 그룹을 꿈꾸는 17살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역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험에 실패하면 낙제는 물론이고 슈퍼락 그룹의 꿈도 무산될 지경이니까요. 이때 700살 먹은 수수께끼 인물 루퍼스가 수백 년 후의 미래 세계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빌과 테드를 데리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죠. 그 덕분에 빌과 테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황야의 서부에 이르기까지 역사 현장을 목격하고 역사에 대한 산 공부를 톡톡히 하죠. 89년과 91년에 걸쳐서 2편까지 제작된 영화 Excellent Adventure는 그 소재가 Back to the Future의 아류긴 하지만요. 영화 자체로는 썩 잘 만들어진 SF 모험극이죠. 공중전화 박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던 천하의 말썽꾸러기 빌과 테드. 이 역에는 두 편 모두 키아누 리브스와 알렉스 윈터가 출연하고 있죠. 특히 장발의 그 건들건들했던 테드, 미국의 전형적인 청소년 테드 역을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는 이 작품이 히트하는 바람에 전 미국의 아이돌 스타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서울 삼부 골드맨션의 김자영 학생, 키아누 리브스 생일이 9월 2일이라고요. 꼭 소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말고도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최보현 씨, 서울 서초구 서초 1동의 이윤정 학생, 키아누 리브스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소녀, 서울 송파구 풍납 1동의 서유석 학생은 똑같은 엽서를 두 장이나 보내주셨고요.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키아누 리브스의 생일을 맞아서 꼭 그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요즘 신세대를 이끌어갈 배우로 한창 각광받고 있는 이 키아누 리브스의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위험한 관계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패한 귀족 사회의 사랑 게임을 충격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있죠. 바로 크리스토퍼 햄프턴의 위험한 관계인데요. 이 소설은 이제껏 세 번 영화화 됐었습니다. 첫째는 로제 바딘 감독이 1960년에 만든 위험한 관계 60, 잔 무로와 제랄드 필립이 주연을 맡았고요. 두 번째는 영국 출신의 스티븐 프리어스가 감독한 1988년 영화 위험한 관계. 여기서는 글렌 클로스가 정말 섬뜩한 연기를 보여줬죠. 미셸 파이퍼, 존 말코비치 함께 주연했었고요. 세 번째는 밀로스 포먼 감독이 89년에 만든 발몽.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죠. 아넷 베닝, 매크 틸리가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화에서는 장 루이 트랑티낭이, 또 세 번째 발몽에서는 시앙 필립스가,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위험한 관계에서는 키아누 리브스가 다 똑같은 역을 맡았었죠. 가난한 청년 음악도, 이 섬세한 심성의 젊은 음악교사, 그 역할이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의 외모는 로맨틱함과 날카로움을 함께 지니고 있죠. 그래서인지 그는 다소 신경질적이고 고뇌가 많은 현대의 청년 역이 적격으로 보입니다. 자, 위험한 관계에 삽입된 핸델의 곡 들어보죠.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작품 번호 13번 The Cuckoo and the Nightingale,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입니다. 영화 위험한 관계에 삽입된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작품 번호 13번 The Cuckoo and the Nightingale이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아시다시피 동양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동양과 서양의 피가 섞인 혼혈하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중국계 하와이인이고요. 어머니는 영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국인, 하와이인, 영국인, 이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셈이지요. 그의 이름 키아누는 하와이 말로 이런 뜻입니다. 산을 넘어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 산을 넘어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레바논의 베이루트지만요. 캐나다에서 성장했지요. 어려서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아서 15살 되던 해에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정규 연극 학교에 다니고요. 하지만 워낙 자유분방하고 또 활달했기 때문에 연극 학교에 입학하고 1년 만에 퇴학을 당하고 말지요. 이때가 그에게는 무척 힘든 방황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무대와 TV에서 단역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내다가 86년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캐나다 감독 폴 린치의 영광의 Finish, Dream to Believe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플래시댄스의 최조 선수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에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는 큰 역할이었다고 하죠. 그 뒤에 로브로와 패트릭 스웨이스가 공연했던 청춘 영화 영블러드에서 키아누는 로브로의 하키 동료로 그 골키퍼를 맡았었죠. 그런데 후에 폭풍 속으로의 함께 출연했던 패트릭 스웨이스는 당시의 키아누를 기억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서러운 무명의 시절이었죠. 이렇게 무명의 서름을 겪던 키아누는 86년 초 3,000달러의 돈을 주고 헐리우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죠. 바로 리버스 에지라는 영화입니다. 저 리버스 에지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 리버스 애쉬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81년 캘리포니아의 밀피타스라는 마을에서 16살의 고교생이 14살의 소녀를 살해했던 실화를 토대로 한 그런 작품이죠. 키아누는 여기서 살인을 저지른 친구를 비호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결국 경찰서에 달려가는 고교생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로 비평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너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상영이 금지됐던 마을이 많았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와 좀 많이 닮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의 촬영이 데이빗 린치 사단의 프레드릭 엘메스 촬영 감독이고요. 또 연출을 맡았던 팀 헌터 감독은 실제 트윈픽스 시리즈 일부를 감독했던 장본인이죠. 어쨌든 리버스 애쉬 이후에 키아누 리버스에게는 매력적인 배역이 연이어 쏟아집니다. 한 명의 여자아이를 밤새도록 찾아 헤매는 Midnight Before, The Night Before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 친구의 죽음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 역을 맡았던 Permanent Record, 그리고 아버지와 갈등하다가 연상의 여자와 가슴 아픈 사랑을 나누게 되는 펜실베이니아 왕자, The Prince of Pennsylvania. 이런 영화들이 모두 그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던 그런 작품들이죠. 그런데 외롭고 힘들었던 그의 성장 환경, 그리고 긴 무명 시절 때문인지 키아누는 초기 몇 년간은 줄곧 반항적인 이미지의 역할만 단골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직까지도 헐리우드에 반항하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이런 키아누 리브스의 이미지를 줄곧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헐리우드의 명 프로듀서 로렌스 고든입니다. 아놀드 슈워츠네거, 브루스 윌리스 이런 스타들이 모두 이 로렌스 고든의 후광을 입고 큰 스타들이죠. 그에게 발탁된 키아누는 90년에 자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된 영화 폭풍 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에 캐스팅되는 행운을 안게 되죠.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중에서 콘크리트 블런드가 부른 I Want You였습니다. 매력적인 갱단의 보스와 그를 쫓는 FBI 형사와의 불가사의한 우정을 그린 영화죠. 국내에 개봉됐을 때는 흥행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키아누 리브스의 열광적인 팬들을 낳게 했던 영화입니다. 사람과 영혼의 패트릭 스웨이즈를 보러 갔다가 키아누에게 더 큰 애정을 느끼면서 극장문을 나섰던 여성 팬들, 그때 무척 많았죠. 특히 두 사람이 교감을 이루던 스카이다이빙 씬은 근래에 보기 드문 영상미를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 작가는 키아누가 맡았던 자니 유타 역의 탐 크루즈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었는데요. 탐 크루즈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키아누가 행운을 잡게 된 거죠. 지난주에 리버 피닉스의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영화 아이다호에 켄 리버스가 리버 피닉스와 함께 출연하고 있죠. 자,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오늘은 에밀로 해리스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동작구 노량이 이동의 김중범 씨, 잘 들으셨죠? 영화 아이다호 중에서 캐틀콜, 오늘은 에밀로 해리스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켄 리버스는 대형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폭풍 속으로, 바람둥이 길들이기, 또 아이다호, 이런 굵직굵직한 영화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틈에도 스필버그 사단과 만남을 가지지요. 그 만남은 스필버그가 제작하고 조지 루카스가 감독한 폴라 압둘의 뮤직비디오 러쉬 러쉬에서 이뤄졌고요.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에서 키아누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반항적인 이미지 외에도 폴라 압둘과의 뜨거운 러브씬을 아주 과감하게 연기해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가장 섹시한 청춘 배우, 이런 또 하나의 호칭도 얻어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러쉬 러쉬 중에서 폴라업들의 음성 러쉬 러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에서의 역할로 키아누는 또 다른 행운을 잡게 됩니다. 미국 영화계의 거장 코폴라 감독이 그를 자신의 영화에 초대한 것이죠. 위노나 라이더의 연인인 미남 변호사 조나단. 하지만 드라큘라에서 그는 맥없는 연기를 보여줘서 비평가들의 혹평을 감수해야만 했지요. 키아누 리브스는 아이다호의 영향 때문인지 곧잘 리버 피닉스와 비교되죠. 그런데 개성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연기의 폭이 좁아 보이는 리버 피닉스와는 달리 키아누는 지금까지의 영화적 경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배우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펑크 스타일부터 엘리트, FBI 수사관 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기를 펼쳐왔던 키아누. 그를 인정해주는 결과지요. 구스반 산트의 다음작과 명복사인 앤디 민스키의 생일을 그릴 영화 컨덴더, 안드레이 콘찰로스키의 서부 영화 텍사스 레인저, 이렇게 야심작들이 줄을 이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뭐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워낙 감독 운이 좋기로 소문난 키아누가 이태리의 거장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에게 발탁돼서 부처의 일생을 연기하고 있죠. 리틀 부다. 키아누는 이 영화를 위해서 체중을 무려 12kg이나 뺐다는데요. 드라큘라에서의 혹평을 만회하려는 듯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연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스틸 사진만 봐도 지금까지의 그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변한 모습인데요. 무척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키아누 리버스의 모습을 봤던 영화가 있죠.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재기 넘치는 영화 What's Odd About Nothing, 헛소동.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관객들이 좀 실망하더라고요. 키아누 리버스가 계속 뚱한 표정으로 악역을 맡았죠. 바로 히어로의 동생 역으로 나왔는데요. 이 영화 헛소동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한숨은 이제 그만, Sigh No More, Ladies.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이홍종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헛소동 중에서 Sigh No More, Ladies 였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케네스 브레너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뭐 키아누 리브스는 특별한 역은 아니었고요. 마이클 키튼이 코미디 연기가 뛰어났고 또 덴젤 워싱턴을 캐스팅한 그 감각이 그를 흑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단순한 그 카리스마, 그 멋진 그 권위 그런 것으로 캐스팅을 했죠. 그래서 흑인형의 백인 동생 키아누 리브스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흑인으로 본 것이 아니죠. 단지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이미지로 그를 캐스팅한 것. 참 멋있는 셰익스피어 극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의 김선아 씨. 영화 멜 깁슨의 사랑이야기 중에서 그 귀여운 엘리자 우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바치는 노래 You're My Sunshine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You're My Sunshine을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Singers Unlimited의 노래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Da-da.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Don't take my sunshine away.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I'll always love you and make you happy if you will only stay the same. But if you leave me to love another, you'll regret it all someda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You make me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Sunshine, sunshin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멜 깁슨의 사랑 이야기에 삽입된 You Are My Sunshine. 오늘은 Singers Unlimited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하이틀로 신청해 주신 신충기 씨, 김현정 씨, 그리고 원철형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개원경 씨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 골랐습니다. 영화 클리프행어의 메인 테마, 그리고 미치 밀러 악단의 과외강의 행진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자, 대전의 선영 씨, 대구 남구 봉덕 삼동의 장재동 씨, 편지 고맙습니다. 저는 그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